그냥 너 없이 세상 끝까지 가 하나도 남김없이 후회하지 않을 때까지 You see the stars, take my hand 더 찌른 나 팔만 아파 그만 고문하지 마 현실에 마주 앉아 기대래 다 알아 모르지 않아 이해해 I'll be your side, it's okay to cry 보기 말고 keep going Yeah.